모두 다 어기어 찬호를 줘라. 사랑을 푸른 물에 띄워넣고 노래하며 끝없이 흘러가자. 솟아나는 정열이 탓하도록 하늘에 흘러가는 흰 구름이 수줍어 바닷속에 잠기는 날 갈매기도 쌍지어 날아간다. 아름다운 우리의 젊음이여 모두 다 어기어 찬호를 줘라. 사랑을 푸른 물에 띄워넣고 노래하며 끝없이 흘러가자. 솟아나는 정열이 탓하도록 잠발라야 다정하게 나누면서 밀려오는 파도의 꿈을 실어 머나먼 수평선 저 너머로 어기여져 모두 다 달려가자. 잠발라야 다정하게 나누면서 밀려오는 파도의 꿈을 실어 머나먼 수평선 저 너머로 어기여차 모두 다 달려가자.